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68돌을 맞으며 만수대 운동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찾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를 든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또한 반제 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예를 든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군정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 곳과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대양상들에도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경모의 성을 표시했습니다.